적어도 상대에 어딜 물어야 하는지는 알고 물어야지. 하나 보다 중요한 건 물 수 있음에도 물지 않는 거야. 그게 의리라는 것이다.